한 맺힌 휴전선아 멀리 멀리 가거라 비쳐진 철길 위에 철마야 가자 맺힌 사연도 풀릴 때가 있겠지 한탄강 푸른 물아 옛 이야기 들려다오 비춰진 휴전선에 휴전선에 메아리 쳐라 휴전선에